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나미비아 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21일 비행기로 수도 윈두후크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이날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제7차 대회에 참가한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이 나라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비행기로 수도 루안다를 출발했습니다.